일기 속엔 오래된 사진 그 아래 서툰 글씨로 조심스럽게 전한 맘 타임머신을 타고서 너와 마주하고 있는 기분 기억 속에 어느 날처럼 선명해 창문 사이로 본 주홍빛의 노을과 제자리에 멈춰서서 너와 함께 바라봤던 하늘 마치 조각조각 흩어졌던 퍼즐이 완성되듯 금방할 수도 없이 내게 와 한 장 한 장을 넘길수록 자꾸 내 사랑 나는 너와 나의 이야기 You and I together 왜곡해서 내려갔던 우리만의 언어 깊숙이 숨겨두었던 서랍 속의 기억 잠자는 때로 마렸던 너와 내가 있는 곳 조그만 발에 버린 너의 이름 yeah, yeah, yeah, yeah, yeah, yeah. 조그맣게 잡아둔 페이지 속엔 우리 얘기로 가득 차 있는 낙서와 주고받은 장난스러운